네, 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혜인 예준입니다. 네, 오늘도 안타깝게 효쌤이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아이고 효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효쌤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또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은 또 항상 특별한 DJ를 가지는데요. 저희가 초청한 DJ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예상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아, 전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 정말요? 이거 네. 아, 저희끼리 비밀이에요. 예진 씨 빼고 시청자분들과 아. 저와 단둘이의 비밀. 그런 거였군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이번 DJ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필리핀에서 오셨습니다. 바로 DJ 예진 씨. 네. 아, 또 이렇게 한 주 돌아가면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은 네. 혜인 씨가 먼저 스타트를 해주셨고 네. 그리고 효쌤이 하셨고 이번 주는 제가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서 저희 첫 곡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죠. 시르의 블레싱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블레싱 듣고 왔습니다. 혜인 씨, 이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예준 씨가 지금 추천해주셔서 처음 들어봤어요. 아... 제가 CCM을 솔직히 말해서 잘 몰라요. 아닙니다. 이 이제 블레싱이 이제 CCM 좋아하시는 분들에서 어쿠스틱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네. 찬양단들 사이에서 기타 치시는 분들은 이 노래 많이 연습하시더라고요. 오, 아, 딱 들어가는데 시작이 되게 어쿠스틱하게 아, 맞아요. 산뜻하게 들어와서 너무 딱 듣자마자 어? 설레?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가사가 되게 또 되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아기조기하고 되게 되게 여자 뭐라 그러죠? 되게 감성 있다 그러나요? 감성적인. 그래서 가사를 보면 막 저 하늘에 해와 달보다 깊고 넓은 저 바다보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약간 이런 게 감성이 되게 봄날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곡이 아닌가. 사랑해 사랑해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아 맞습니다. 이게 정말 가사가 너무 이뻐요. 또 저 아까 말했던 저 하늘의 해와 달보다 말고 또 하나가 들판에 핀 저 백합보다 하늘은 나는 저 새보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죠. 어 너무 예쁘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아, 아. 정말 노래도 좋지만 가사가 이런 감성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아, 저 개인적으로 지금 갑자기 딱 상상이 갔는데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축가로 이렇게 막 이 노래를 불러준다면 아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과 나에게도 사랑 고백 같이 해주는 것 같아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해 당신은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아 맞아요. 너무 너무 이뻐요 노래가. 이 노래가 너무 이쁜데 또 이 노래 말고 또 이쁜 노래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소개시켜드린 노래는 제가 이번에는 추천 이제 사연으로 들어온 노래인데 한국에 계십니다. 한국에 이소연님이라고 한국에 계시는 시청자인데 저희 노래 이문세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며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바람이 분다 옷깃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을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치 내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나이처럼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수줍은 나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조차 사랑을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 듣고 왔습니다. 저가 이 노래도 네. 지금 예준 씨가 틀어주지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아. 이 노래가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저희 청취자 분 네. 중에 한 분이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네. 올리게 됐는데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노래 많이 네. 많이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이렇게 또 같이 좋은 네. 노래 같이 들어요 저희 네 같이 들어요 혼자 알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나눠야죠 맞아요. 같이 나누는 시간 되게 언제나 저희 사연이나 추천곡들 또 많은 곡들 받고 있으니까 저희 페이스북 홈페이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 또는 자격풍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있으니까 거기 항상 글 남겨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또 저희 FM 라디오 이제 난태평양 성교방송 거기서 메시지 넣어주시면 항상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활용해주시고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세요. 저희 너무 좋은 노래 알고 싶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네. 저희가 DJ가 3명이잖아요. 네. DJ가 3명이서 아는 노래만 추천하는 것보다는 저희 청취자분들, 많은 청취자분들이 계시는데 그 많은 청취자분들도 사실 DJ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노래 추천해 주시고 가끔 게스트로도 추천 게스트로도 참석 많이 해주시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언제나 환영하고 또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 취향의 라디오를 찾지 마시고 저희 방송을 여러분들 취향으로 만들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 근데 요즘에 네. 또 좋은 곡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곡이 너무 좋고. 네. 지금 이 곡은 좀 약간 아재 감성을 건드리는? 아, 맞아요. 근데 아재 감성 뿐만이 아니고, 네. 그, 뭐랄까요. 우리 20대들도 굉장히 이렇게 감성 넘치고, 이게 옛날 노래 같다는 느낌보다는 좀 감성이 깊다라는 느낌이 깊은 맞아요. 것 같아요. 좀 이문세 씨가 항상 맞아요. 멋있는 목소리로 그 지극한 감성을 끌어올리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 감성 끌어올리시는 게 정말 힘든데 그래서 이문세 씨가 왜 이문세 씨겠습니까? 늘 항상 명곡을 가지고 계시죠. 그쵸. 뭐 딱 들면은 아, 이문세 씨 약간 그런 느낌 실패 없는 노래를 할까요? 맞아요. 멋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또 DJ 오늘 제가 또 DJ인 만큼 네. 또 새로운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 곡도 사연으로 제가 받은 곡인데 네. 저희 시티에 계시는 익명으로 한 분이 시티에 사시고 있는 익명으로 왔는데 아 오클랜드 네 시티. 오클랜드 시티에 사시는데 제가 알기로 라디오를 하신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 이 시간대 지금 라디오를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경쟁 프로 이렇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자 이 저희 노래 이제 이번 다음 노래는 10cm의 콘서트 듣고 오시겠습니다. 신곡이죠?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화려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배터리가 바닥나지 않게 조심하고 통화 상태 항상 유지해줘요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해 everything 입이 심심할 때는 커피 팝콘 anything 너무 부담 주진 말고 편하게 들어줘 아님 내가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믿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누구보다 특별한 너의 취향을 알아 달콤한데 슬픈 듯 아찔하게 근데 다음 곡이 중요해 볼륨 높여봐 기억나니 우리 그날 그 노래 내가 너무 진지해 보여도 웃지마 누가 봐도 완벽한 노래는 아니지만 많이 연습한 부분 너 때문에 틀리잖아 아직 나는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듣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 이 공연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 어땠는지 말해줘 문자로 너무나 아쉽지만 졸린 거 이미 알고 있어 기대해줘 마지막 곡 이 중에서도 제일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듣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제일 원하는 걸 말해 어떤 노래 다시 듣고 싶어 사실 내가 원해 네가 너무 설레 잠 못 들지 모르지만 앵콜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저희 10cm의 콘서트 듣고 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감성 얘기했는데 요즘 곡들이 또 그 감성이나 그 사람들만의 색깔 되게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가수들만의 색깔. 네. 10cm 제가 굉장히 또 좋아했던 사람인데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요. 되게 유명했던 곡 중에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항상 이제 제가 카페에서 일하는데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시킬 때마다 생각나는 네. 노래입니다. 그렇죠. 아메리카노 하면 한 번씩 그 잘 마시더라도 아메 아메 아메.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한 번 시작하면 또 하루 종일 생각나요. 이거는. 맞아 맞아. 진짜 대한민국의 아메리카노 열풍을 이분들이 불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쵸 또 10cm 분들은 정말 목소리가 아 맞아요 가지고. 그리고 그 10cm 분들 중 옛날에 유명했던 악기 젬베 젬베 정말 이게 이분들이 그거를 갑자기 뜬금없이 예, 들고 나오셔서 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반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젬베를 쳐요. 아, 정말요? 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찬양단을 섬겨왔을 때, 사실 이분들을 보고, 야, 저 소리가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젬베를 샀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아, 매력적인 악기구나. 네, 어쿠스틱이랑 정말 잘 어울리고, 아직도 그 매력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네. 저도 이 콘서트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이 제목이 참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생각해보면 콘서트 무슨 뜻인가요? 이 가사가 뭐 그런 거잖아요. 여자친구에게 너 제일 편한 옷을 입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편한 옷을 입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가서 누워 그러고 나서 전화기가 꺼지지 않게 유지해줘. 그래서 뭐 이건 내가 가수 관객은 너 하나. 너무 달콤하더라고요. 아, 여성들이면 충분히 반할 만한. 지금 한 3일 동안 이 노래만 계속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플랫메이트들이 희나, 희나 제발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꽂히면 또 계속 듣는데 너무 막 제가 다 설레더라고요. 이 노래를 듣는데 그래서 이거를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을 주려고 했대요. 연인에게 네. 전화로 해주는 작은 콘서트라는 네. 그래서 폰 그러니까 폰이 네. 그 전화기가 되게 폰이고 네. 콘서트에 되게 서트를 넣어서 폰서트라고 하네요. 아 정말 제목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중독성 있고 그리고 가사를 유심히 보면 자기 직전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이 졸린데 졸려서 좀 참아줘 마지막 곡이 가장 하이라이트야 이렇게 애교 부리는데 아 내가 잠이 다 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속에 간지간지 뭔가 내가 막 봄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그러니까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노래예요. 그러니까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여성들 얼마나 상상을 하겠어요. 맞아요. 내 남자친구가 그러면서 아 그렇지만 제 남자친구는 자장가 따위 해주지 않죠? 아 그래서 얼마나 또 멋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 목소리는 멋있는데 활용을 안 해줘요. 네, 아, 저도 옛날에 한번 그 저희 방송 옛날에 했었잖아요. 네. 노래 네. 제 흑역사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노래를 그래서 절대 안 부릅니다. 아 전화로 여자친구한테 네, 그렇게 불러달라는데 잘 안 불러요. 근데 이게 잘 부르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여성분들은 그냥 이 남자가 나를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 노래로 많이 전해지잖아요. 그냥 사랑해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음률도 없고 약간 사랑해에서 사랑해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노래는 약간 마음을 울리게 해주니까 그래서 자장가 여자들이 그렇게 타령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노래는 안 부르는 걸로 안 부르는 걸로 제 남자친구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겪어봤습니다. 다들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다들 야 노래가 실력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있는 거 다 해불렀더니 구석에 앉아있길래 갔더니 웃고 있었어. 어머 아 참 아유 떠나간 그녀요. 뭔 일이 있었죠? 네 또 과거 얘기가 또 그럼 우리 예준 씨 마음에 달릴 겸 예준 씨 다음 곡 아 좋습니다. 빠른 진행 좋습니다. 예준 씨 마음을 더 들칠 수 없었어요. 다음 곡 이제 또 찬양입니다. 다음 곡은 또 찬양인데 제 월십에 더 원합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제 제50의 더 원합니다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네. 노래예요. 아, 사실 이 노래를 네. 끄면서 다시 재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저는 들으면서 이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번 더 듣고 올까요? 아, 그러면 저희가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 퇴근하면서 네. 집 돌아가는 길에 같이 네. 듣도록 합시다. 네. 아, 저는 이거 예준 씨가 추천해 주셔서 지금 처음 또 처음. 아, 네. 아우, 제가 진짜 찬양가를 모르거든요. 네, 저도 이 노래를 잘 몰랐는데 네. 유튜브에 라디오 방송을 이걸 하다 보니까 네. 많이 요즘 들어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샀다가 네. 이 노래를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 노래가 일본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제가 일본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제 이상형 중에 하나가 일본어 잘하는 여잔데 일본어를 일본어 되게 좋아해요. 네. 일본어도 좋아하고 일본의 그 분위기 있잖아요. 네. 되게 막 벚꽃이 막 사라라라 막 할 것 같고 네. 되게 막 뭔가 되게 막 집에선 종소리 울릴 것 같고 그런 분위기도 좋아하고 일본 자체를 좋아하는데 네. 일본 이제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는 일본어로 적혀 있길래 네. 아, 일본어 찬양인가? 라고 듣고 있었는데 네. 첫 멜로디를 딱 들었는데 야 이거는 노래가 좋다 하고 일본어가 들리는데 일본어를 좋아하지만 일본어를 네. 못합니다. 아~ 그런데도 일본어를 네. 못하는데도 딱 들었는데 네. 아, 이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싱어분께서 정말 네. 감정이 그런데 그것까지가 아니고 딱 듣고 2절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한국어로 네. 예수 하는데 네. 사랑합니다 딱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아, 딱 감 정말 네. 한국어가 딱 들리니까 네. 뭔 뜻인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동에 감동에 더 네, 그게 배로 찡어 오는 거예요. 와, 이 노래 정말 너무 좋다. 이 노래 정말 야, 이거 정말 오늘 틀어야겠다. 아. 와서 정말 틀고 싶다. 많은 네. 이제 청취자분들과 같이 듣고 싶다. 네. 해서 이렇게 데리고 온 노래입니다. 어때요? 혜인 씨는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지금 딱 처음 들어봤는데, 가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들었어요, 방금. 네네. 근데 딱 요즘 저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곡인 것 같아서, 예수님, 예준, 진짜 하나님 아버지 예준 씨를 통해서, 찬양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진짜. 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선물해 주신 것 같아서 듣는 내내 너무 좋았어요. 아, 예준 씨는 뭐 이렇게 주님을 더 원하고 더 사랑하는 시기가 있으세요? 항상 좀 더 원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타국에 오면서 네. 타국이 전에 외국에 나오면서 가족도 없고 혼자 지낼 때 많이 외롭고 또 무언가 굉장히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아, 예수님 좀 채워달라고 당신을 더 원한다고 나를 당신으로 좀 채워달라고 많이 좋다. 그렇게 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너무 좋은 찬양이었어요, 예준 씨. 제 맞아요. 마음을 너무 울렸던. 아, 제가 정말 좋다고 네. 하니까 제 기분이 다 좋고. 아, 정말. 제가 다 감사합니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이 찬양을 좋아하시길 바라며 저희 다음 곡 예준 씨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또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제가 또 다음 곡 소개시키는 너무 설레네요. 야, 정말. 다음 곡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좀 특별한 찬양입니다. 제가 이 노래 찬양을 중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알게 됐는데 아마 청년분들은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히스팝이라고 네. 힙합 그룹인데 힙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입니다. 되게 신선하고 네. 되게 색깔 있고 좋은 분들인데 히스팝의 할렐루야 듣고 오시겠습니다. Yeah, welcome to His Pop's music. Right the time. You wanna run and jump up with me, baby? Are you ready? Let's roll it high.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톤온도 스테레오에 컴폼 더 보여. 우리들이 준비한 이 노래를 들어봐요. 내게 두개 있어 뭔가 특별한 은혜 감동 아셔요. Face yellow white black I don't care. 지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 노래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내게 뭐가 필요해. 그 사랑 최대한 나의 삶을 치료해. 이 땅에 다시 귀한하기 예수님 십자가 희생의 그 분을 땄으니 그분이 뜻을 참 평화 사랑해 찬양해 겸배해 나 사는 동안 주지. 아기 예수 그의 별을 보고 동방 박사 왔어. 베들레헴 마구간에 머물렀었어. 경배해 이 말을 받고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었어. 엎드려 경배를 아기 예수께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니 함께 힙합의 할렐루야 듣고 왔습니다. 어때요? 특이하죠? 네, 되게 특이해요. 약간 제가 해도 할렐루야랑 너무 다른데요? 예. 저는 이런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남자다 보니까 네. 빨라야 되고 네, 신나고 막 약간 일렉트로닉스한 약간 그런 노래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노래로 이렇게 신나는 찬양을 만드니까 네. 덩달아 내가 다 신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네. 또 이게 또 하나의 은혜인 거 아닌가. 진짜 다윗처럼 찬양할 때 춤추잖아요. 몸 춤추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몸을 가만히 놔둘 수 없을 때 맞아요. 맞아요. 너무 예진 씨 이렇게 창고 안에 꽁꽁 좋은 곡들을 숨겨놓고 왜 이때까지 안 가지고 오셨어요. 맞아요. 저는 네. 항상 제 DJ 타임 때는 네. 더 숨겨놓은 곡 많으니까 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3주가 항상 기다려질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저 차례인데 부담스러워서 어떡하죠? 네. 자, 그럼 또 다음 곡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곡은 헤이즈의 저 별이라는 노래예요. 이 네. 곡을 들으실 때 요 별이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별한 모든 대상을 밤하늘의 별로 비유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별이 가족일 수도 있고 네.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네. 키우던 고양이 강아지 또 키우던 애완견일 수도 있고 네. 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모든 시간일 수도 있는데 내 눈에 보이진 않아도 네. 태양을 다시 볼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믿음도 없고 하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 별처럼 네. 항상 그 기억들이 항상 내 마음 어느 그 자리에 자리 잡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던 노래예요. 네. 이 노래가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생각하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헤이즈의 저 별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혹시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날 보고 있지 않을까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날 yeah. 지금 날 찾고 있진 않을까 아니 날 피해가고 있을까 아니 날 예 밤은 내게 뭐 의미해 어두운 밤이 지난 아침이 온데도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도 그 자리에 있단 걸 난 알아도 넌 yeah. 내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항상 불안해했으니까 하늘라는 기도에 혹시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날 보고 있지 않을까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날 yeah. 지금 날 찾고 있진 않을까 아니 날 피해가고 있을까 아니 날 기는 게 또 있을까 너무 멀어서 내 노래가 들리지 않을까 내가 보고 있는 게 지금의 너가 맞을까 매일 밤 너를 보며 두 손 모은 나를 보았을까 너도 나를 보았을까 아님 피해 갔을까 내 품에 떨어지길 기도해 my shooting star 다시는 놓치지 않을 텐데 my shining star 이 시간들은 그저 과정일 뿐이야 혹시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날 보고 있지 않을까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날 yeah. 지금 날 찾고 있진 않을까 아니 날 피해가고 있을까 아니 날 헤이즈의 저별 듣고 왔습니다. 와, 헤이즈 씨는 언제 들어도 목소리가? 아,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딱 세 명 있어요. 세 명이요? 제가 정말 사랑한다고 할 네. 정도로 좋아하는 가수가 딱 세 명 있는데 바로 헤이즈, 헤이즈, 수란, 수란, 볼빨간 사춘기. 아, 목소리 이쁘신 분들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음색에 네. 뭐라 그러죠? 그 특성이 있다 그러나요? 정말 네. 그들만의 색깔이 있어요. 되게 마음 따뜻해지고 맞아요. 약간 목소리뿐만 아니라 분위기? 분위기랑 발성, 발음 자체에도 되게 특성이 많이 있으신 맞아요, 분들을 맞아요. 좋아하시는 것 네, 그런 같아요. 그런 거 있죠. 바이브가 있다 그러잖아요. 나 바이브가 있어. 바이브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다듯이 이 별이 이제 지나간 네. 것들 다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비유를 했다고 했는데 혜인 씨는 아까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이 노래 들었나요? 저는 그런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약간 애완견까지는 그렇구나 하고 원래 많이 듣던 곡이니까 생각을 했는데 지나간 시간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들어보니까 와 정말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강아지나 사람이나 어느 누구든 만났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우리가 참 그거는 근데 항상 헤어지는 게 아니라 만나다가 한 몇 시간이나 한 달이나 1년이나 이렇게 뒤에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은 몇 초마다 헤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 모든 시간들이 내 마음 안에서 따뜻하게 밝혀지고 있다면 아 혜인씨 아 저 방금 되게 소름돋았어요. 아 방금 너무 좋았어요. 아 정말요? 아가. 그래 시간 항상 네. 시간을 네. 1초씩 지금도 헤어지고 있는 시간이 네. 아 너무 좋은데요? 아 제가 가사를 써야 되는 아 혜인씨 시인 하셔도 될 것 아, 같은데 제가 시인이 되는 아 맞아요. 그 모든 시간들이 내 가슴에 따뜻하게 밝혀주고 있다면 아, 이 시간은 내가 절대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는 시간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한 번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저희 다음 곡 듣고 오실까요? 네. 다음 곡은 일곱 번째 곡이죠. 마커스의 우리는 주의 교회. 혜인 씨가 추천해 들어서 저는 노래를 들었죠. 자 듣고 오시겠습니다. 마커스의 우리는 주의 교회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 네. 혜인 씨가 추천해 주셔서 들었는데 네. 집에 가서 계속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서로 너무 좋은 찬양들을 많이 알려줘서 전 효쌤이 알려주신 것도 그렇고 예준 씨가 알려주신 것도 그렇고 집에 가서 또 듣고 또 듣고 맞아요. 하거든요. 아 이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곡 있으면 청취자분들 저희처럼 공유 좀 해주십시오. 저희에게 네, 공유를 항상 해주세요. 항상 좀 좋은 곡들 있잖아요. 네. 항상 공유해주시면 제가 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저희가 네. 이렇게 또 제가 DJ를 갖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청취자분들이 제가 이제 좋아하는 노래를 골랐잖아요. 네. 또 제 마음, 제가 느끼는 이 감정 같이 느껴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들었나요? 좀 좋게 들었고 또 제가 이렇게 감동 받은 걸 또 같이 느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혜인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약간 너무 젊은 쪽에 치중되지도 않았고 너무 이렇게 좀 올드한 쪽에도 치중되지 않고 되게 양쪽의 감성을 다 건드리면서 정말 좋은 곡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 알게 된 노래도 굉장히 많아서 이것들을 다 집에 가서 또다시 듣고 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조금 신이 나네요. 그러면 네. 저희 또 이만 이렇게 퇴근을 해봐야 될 건데 네. 또 제 노래 아니죠. 네. 제가 추천드린 노래 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제 목소리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혜인 씨도 감사하고 자 그러면 마지막 곡은 또 이렇게 사연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사연이라고 그러면 추천받은 노래라 해야 되나요? 이제 곡을 하나를 추천을 받았는데 알바니에 사시는 한주인님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빅뱅의 붉은 노을. 아, 또 이문세님의 노래였죠? 네, 역시. 빅뱅에서 리메이크를 했었는데, 빅뱅의 붉은 노을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예준, 혜인이었습니다. 다음주는 꼭 효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는 이만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Let's go. Woo! Yes, girl. Haha. We're back again with Imunsae. That's right. Fresh collaboration. Woo! Double A. It's Big Bang. Yeah, what's up? 그댄 아시나요? 있잖아요. 그대가 너무 그리워요. 고개 숙여 눈물 훔쳐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요. 그렇게 말만들어도 떠나가야만 했는지. 너만 생각하면 머리 아파. 독하니 독한 술 같아. 수분이 개수병이지, 매. 알아누우면 본인지, 내리면 또 잠깐 잤다가 또 모레쯤이면 새가 나겠지만. 그래도 어떡해. 아직 차단 중요한데. 돌아올 거라 고민. 난 너만 기다리는데 너를 사랑해 I love you girl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처럼 부르지 마 미쳐 대답하는 것만 불길하는데 시킬 때가 미안해한다면 내 얼굴 보기 두렵다면 girl 그런 걱정 하덜덜덜마 너라면 힘이 펄펄 퍼나 보고 싶은 그대 굴저 붉은 노을을 닮아 거슬퍼지는 걸 Oh baby baby 다 지나간 시간 우리가 함께한 추억 잊지 말아줘요 눈을 감아 소리없이 날 불러준다면 언제나 이젠 볼 순 없겠지만 후회는 없어 그저 바라볼 수 있게 불길 터주어 Let's go